Goodbye, my love. 한편 남짓했던 좁은 내 마음을 뒤넓혀준 그대. Show your smile, my love. 걱정은 하지 마. 네가 떠난대도 숨이 멎진 않을 테니까. 사랑이 뭐라고. Moody.